점점 더 다가가고 있는 것 어느샌가 살며시 새겨지고 있던 내 맘 널 보면 숨길 수 없었어 많은 날들이 우리 함께 이 길을 내 앞에 있는 널 믿을 수 없어 불러보자 지마